안 굶어도 예뻐. 예. 안 고쳐도 예뻐. 예. 안 굶어도 예뻐. 안 고쳐도 예뻐. 이대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데. 왜 자꾸만 널 감추려 하니. 나 지금이 좋은데. 나 참 어이가 없네. 거울 보고 지가 못생겼던 내 대답은 오래. 진심 내 눈에 네가 제일 이뻐. 내가 네 남자한테 뭐가 필요하니던. 난 네가 살 빼는 게 싫어. 너의 그대로가 좋아. 그러니까 still still baby 신경 쓰지마. 원래 아가들은 살 있는 거야. 너가 내 애기잖니. 네가 조금 더 빠지는 게 싫어. 난 타낼 거야 어디도 못 나가. 솔직히 다 상관없지만 날 사랑하는 맘만 변치 마라. 미치도록 좋으니까. 안 굶어도 예뻐. 안 고쳐도 예뻐. 이대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데. 왜 자꾸만 널 감추려 하니. 나 지금이 좋은데. 누가 뭐래도 예뻐. 또 이러네 또 이래. 얼굴에 대체 손댈 데가 어딨다 그래. 내가 손대줄게. 입이 내 필요 자꾸 마구마구 정신 못 차리게 뽀뽀해줄게. 사랑하면 이뻐진대. 그럼 내가 너에게 사랑을 미치도록 많이 줄게. 네, 최고의 성형수술 지금 바로 시작해. 그냥 나만 믿어 baby don't worry about that. 일단은 얼굴보다 남을 고쳐봐.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믿어봐. 예쁜 얼굴보단 예쁜 마음이 오래가. 그게 가장 중요해. 그래서 넌 참 안 굶어도 예뻐. 안 고쳐도 예뻐. 이대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데. 왜 자꾸만 널 감추려 하니. 나 지금이 좋은데. 누가 뭐래도 예뻐. 오늘도 이렇게 안 먹어. 그렇게 먹다가 너 진짜로 쓰러져. 네가 조각상도 아니고 자꾸 고쳤다가 진짜 모습도 사라져. 오늘도 이렇게 안 먹어. 그렇게 먹다가 너 진짜로 쓰러져. 네가 조각상도 아니고 자꾸 고쳤다가 진짜 모습도 사라져. 안 굶어도 예뻐. 안 고쳐도 예뻐. 이대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데. 자꾸만 날 감추려 하니. 나 지금이 좋은데. 누가 뭐래도 예뻐. 안 굶어도 예뻐. 이대로도 100% 완벽한데 뭘 더 배려하니. 모든 게 네 매력. 안 고쳐도 예뻐. 이대로도 100% 완벽한데 뭘 더 손을 대니. 모든 게 네 매력. 안 굶어도 예뻐. 이대로도 100% 완벽한데 뭘 더 배려하니. 모든 게 네 매력. 안 고쳐도 예뻐. 이대로도 100% 완벽한데 뭘 더 손을 대니. 모든 게 네 매력.